속에 우리가 있어 그 안에 우린 너무 행복해 보여 기억도 나지 않던 낯선 곳에서 우리 추억들을 찾고 있었어 눈물이 났어 아니 눈물이 나 지금도 널 생각하면 널 보고 있으면 되감아봐도 다시 보고 또 봐도 I miss you more and more 널 잊을 수가 없어 다시 누굴 사랑하지 않을 거라 Cause I don't wanna let you go 내 기억 속에서 내가 보는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날 사랑하던 그때로 돌아와줘 아무도 모르게 다시 내 곁으로 우리가 있어 이제 기억이 나 그때 우리는 너무 어렸었지만 다시 기억이 나 시간은 내가 잠시 멈춘 곳에서 우리 사랑마저 멈춰버렸어 기억이 났어 그래 기억이 나 그때 널 보내야 했던 널 놓아야 했던 되감아봐도 자꾸 지우려 해도 I miss you more and more 널 잊을 수가 없어 다시 누굴 사랑하지 않을 걸 알아 Cause I don't wanna let you go 기억 속에서 내가 보는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날 사랑하던 그때로 돌아와줘 내 마음이 들린다면 때론 to love is like romantic comedy 화면 속에 left right 그저는 가만히 다시 playback 기억은 하는지 우리가 찍어왔던 백만 번의 kissing 서로 밝게 엇갈리는 주인공처럼 다른 길을 가다 우연히 널 만난 것처럼 babe drama 같은 drama 보다 훨씬 더욱 dramatic 그게 내게 돌아와 you know I need you back